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2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해서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러시아에서 경축 모임 강연회 좌담회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2 시험 발사 성공 소식으로 전 세계가 끓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를 뒤흔든 역사적 사변들은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천재적인 예지와 담대한 배짱, 특출한 영도 실력이 아나온 대승리로서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류의 공동의 경사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